연예인 같이 머리 하려고요. 어, 누구야? 소녀 시대 티파니요. 너무너무 예뻐, 마음이 너무 예뻐, 첫눈에 반했어, 콕 찍은 걸 지지지지. 연예인 같이 머리 하려고요. 누구야? 소녀 시대 티파니요. 연예인 같이 머리 하려고요. 누구야? 소녀 시대 티파니요.